드디어 장마가 끝났군요.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.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달간은 햇빛도 강하고 무척 더울 거예요.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좋아요. 지난 한 달간은 계속 비가 와서 너무 지루했어요.